있다가 까마득한 세월이라도 가슴에 간직하고 기다릴게요. 아이야 아이야 오고 아니 오는 것은 당신이니까 약속할 수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날 날 비바람 눈보라가 내 가슴에 비몰아쳐도 조용히 당신만을 기다릴게요 아이야 약속.